시마다 가지히코 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조 5호 연대 사이다마 현민회의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해 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밖에 주체사상탑과 과학기술전당, 주황동물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